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이용도 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혁명가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혁명가요 오대까지 왔니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혁명의 후비대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동단원들의 낙천적인 생활감정과 그들의 혁명적 지향을 반영한 아동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학습과 조직생활, 훈련 등 아동단 생활을 통하여 나어린 투사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 있는 유격군고지 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진실하고 생동한 흉상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율은 간결한 일부분 흉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며 씩씩한 중소로 일관되어 있는 손율은 아동들의 심리에 맞게 율동성이 강하며 손율 진행이 간결하면서도 재미있게 엮어져 있습니다. 간단 명료한 부름과 대답을 주고받는 대구창 흉식의 특징은 집단력과 단결력을 불러일으키며 어린이들의 흥취를 돋구어줍니다. 항일혁명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의 연예대 공연 종목으로 널리 불리워진 혁명가요 오대까지 왔니는 오늘도 우리 학생 소년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즐겨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명가요 부시자 자본사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혁명가요 부시자 자본사회는 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과 대립으로 가득 찬 착취사회의 본질을 예리하게 폭넓게 규탄하면서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를 때려부실 때 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12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가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졸대다수의 근로인민 대중은 피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공장과 건물을 일도세우며 온갖 문화적 재벌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도 그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쪼돌리기만 하는데 극소수의 자본가놈들과 지주놈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온갖 물질적 및 문화적 재벌을 독차지하고 부화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착취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 을 예리하게 단죄하고 있으며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뚜렷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 엎기 위하여서는 피 끓는 청년들이 앞장에 서고 전 세계 근로자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아성을 부셔버리기 위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율은 발랄하고 씩씩한 종소로 일관되어 있으며 간결하고도 평이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혁명가요 부시자 자본사회는 작품이 담고 있는 높은 정치 사상성과 인민적인 소박한 시어들, 그리고 부르기 쉽고 생활적인 손일 형상으로 예수 광범한 대중 속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흉룡가요 오린동무 노래 부르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흉룡가요 오린동무 노래 부르자에는 인민 흉룡 정부가 세워진 유격군고지에서 마음껏 배우며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억세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씩씩한 모습과 그들의 흉룡적 지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 하시는 항일혁명 투쟁에 의해 이륙되고야 말 해방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염원을 생동하게 표현하면서 그날을 위해 아동단원들과 어린이들이 한데 뭉치어 반일혁명 투쟁에 똘쳐나설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손율은 시종일관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밝고 씩씩하며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종소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요적인 옴기 조식에 기초한 손율의 민족적 종소와 순탄하고 단순한 음조 등의 특징으로 인해서 노래는 어린이들에게 친숙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흉룡가요 어린동무 노래 부르자는 항일혁명 투쟁 시기 아동단 연예대의 공연 종목으로 되어 논리 불리워졌으며 오늘도 우리 학생 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